만났을 때 똑같은 그 순간에 똑같은 마음이 달빛에 젖은 채 밤새도록 즐거웠죠. 아하, 그 밤이 꿈이었나. 비 오는데 두고두고 못다 한 말 가슴에 싸기면서 떠날 때 말없이 가버리다. 아하, 그날이 언제였나. 비 오는데 없이